거칠어도 록불은 하늘 아래 눈타 흠뻑 쏟아지는 햇살이 날 어지럽게 해. 한껏 숨이 차오르고 심장은 뛰어 너는 느껴진 너무 쉽게 살아있다는 걸. 괜찮아 우리가 아니어도 슬픔이 날 지워도 먹구름은 또 뛰고 나 그동안 꿈속이었고 한없이 구겨지고 날개는 찢겨지고 어지간해가 내가 아니게 된다 지려도 괜찮아 오직 나만이 나의 구원이잖아. 못한 걸음걸이로 절대 죽지 않고 살아. How you do? I'm fine. 내 하늘은 my God. 모든 나 흔들려 say goodbye. 차가운 내 심장은 널 부르는 법을 잊었지만 외롭지 않은 걸. 괜찮아 괜찮아 깜깜한 밤 모두 붙여진 꿈은 흔들 얻었지만 두렵지 않은 걸. 괜찮아 괜찮아 I'm feeling just fine fine fine 이제 날 보는 너에게 I know I'm all mine mine mine 가슴 just fine I'm feeling just fine fine fine 더 이상은 슬프지 않을래. Shine, shine, shine, shine. Guess I'm just fine, just fine. Hey, whole world. I'm just fine. 내 아픔 다 이겨낼 수 있을 너 없이 나. I'm just fine. 걱정 마. 이제 웃을 수 있고 네 목소리 모두 알아주니까. I'm so fine, you're so fine. 슬픈 상처는 모두